어떤 거니 조금만 있지 나에게 오지 Love 그 사람이 곁에 yeah. 있었을 때 내 마음에 피어나지 가는 뒷모습을 볼 때 피어나면 어떡하니 yeah, yeah. 안녕